만나게 너와 이 밤을 너와 이렇게 너와 기다린 너와 시간을 너와 이렇게 너와 어둠 속 red light 시선의 left right 불 위를 건너 시작의 점화 가까이 온다 누가 먹었나 Oh-oh, 어디까지도 깊이 빠져들지 중독된 향기까지 그렇게 뒤섞여 버리지 그래 Oh-oh-oh-oh-oh-oh 불태워버려지게 내일은 우린 없는 거야 No baby 시간은 너무 짧고 이건 아직 basic 좀 더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 나를 머금고 취해도 대중이었지 않은 lady 아주 화려한 이 춤을 라따따 뜨겁게 불태울 거야 다다다 뭐 어려워 다 널 부러워해 좋아 이 밤을 불태워 어디까지도 그리 높아질지 이 밤은 아침까지 그렇게 또 미쳐버리지 그래 내일은 우린 없는 거야 No Talk.